모든 걸 다 Keep that 세상을 뒤집어 똑같은 day and night 이어지지 않게 나의 순간은 바로 지금처럼 wow 끝없이 펼쳐져 I'm feeling nice I'm feeling good I'm not afraid.